난 아직 꿈을 꾸죠. 밤하늘 희미한 달빛처럼 눈부셨던 기억 속에 그 사람 어렴풋이 생각이 나네요.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에 따뜻한 그대 향기를 느끼고 스쳐 지나간 듯한 짧았었던 인연이 전부인 걸요. 같은 하늘 아래 그대와 함께 있다는 걸 지워질까 두려운 거죠. 푸른 바다 수평선까지 걸을 수 We'll be right back.